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2일 남조선의 460여개 시민사회 역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야당들이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가지고 괴뢰 당국이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부당성을 까발 피웠습니다.